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조를 맞으며 형용학원 원아들과 전국의 어린이들, 소학교 학생들이 조선노동당의 크나큰 은종을 받아놨습니다. 만경대 형용학원, 강반석 형용학원을 비롯한 형용학원 원아들과 평양 초등학원 원아들, 수도 평양으로부터 북방의 산골마을과 분계연선, 외진선마을에 이르는 조국당 방방곡곡의 어린이들, 소학교 학생들이 사랑의 선물을 받아놨습니다.